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업적 토론회가 그이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신세도세 처음에서 도이칠란드, 영국, 스웨디에, 볼가리아, 이스파니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론회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토론회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것은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담보하는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 되었다고 하면서 불패의 조직력과 단결력을 지닌 가장 위력한 당인 조선노동당은 광범한 근로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은 당으로 길이 번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디의 영국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경려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